I don't need a perfume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주변에 항상 나비들이 모여들고 I don't wear fancy clothes 내가 입은 옷은 전부 sold down Calm down 들려기 좋은 배너 너에게 되고 싶은 모습을 모두 담았잖아 그독한 put you one perfume 넌 버티고 왕게 날 너무 매력은 나 홀리고 흔들고 닥치고 훔치고 내 생활은 내게 먹히고 그래 멋지고 예쁜 거 쩌는 거 다 해먹어 yeah I'm the trend I'm the trend It's my phone, 뜨거 필요해 더 많지 만들기까지 네 차이 I'm the dream